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좋은시의 폐막식이 26일 과학기술 좋은당에서 있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고려 생명수 발생기와 환원수, 산화수, 니코틴 반창고, 어린이 질병 종합 관리 및 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목으로 기술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의 상장과 증서가 수여됐습니다.